Horrible night 돌아가기 싫어 Kill this horrible night. 떠올리면 안 돼 같이 힘들었는데 넌 어때 나는 사과 떠올리지 말래 예죠 너가 말을 기억해 이제는 난 일어나게 기도 왜 매일해 그런 적 있지 너로 너무 심해서 기억이 안 나는 때 내게 hey!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잖아 아니 거기 있잖아 But can I fucking rewind 제발 기억 또한 나기를 바라는 그런 아픈 밤 나의 horrible night 기억 또한 나는 밤 기억하기 싫은 밤 어쩌면 내 모든 밤 Horrible night 돌아가기 싫어 그 밤 이유도 몰라 나 그 night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Horrible night Anybody Horrible night. Yeah. 나는 우리들의 밤을 전부 기억해 너가 없다는 사실이 아파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들이 우러 뒤로 해 아픈 밤은 지나가니 넌 이 새벽에 자니 난 소파 위 가만히 술병만 쌓여가지 달라진 나의 태도 아픔에서 배워 쓰러진 잔을 세워도 마음은 못 채워 술로 위로해 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면서 다시 돌아가 난 예뻤던 그때 난 아직 그대로인데